보름 기눈에 보름 서산에 올랐다가 너울 길 따라 가시님 생각에 가슴만 빨갛게 너울에 물들었네. 이 길로 가셨으니 이 길로 오실 텐데 서산에 해는 져도 애님은 안 오시네. 차라리 온다는 말 하지나 말든지 이왕에 올 거면 빨리나 오시든지.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 오든지 말든지 멋대로 하시고요. 저녁 하늘에 이쪽엔 비오고 저쪽엔 노을지고 한쪽 손 흔들면서 가시님 생각에 그리운 가슴은 빗물에 다져졌네. 작년에 가셨으면 금년에 오셔야지. 봄은 오고 꽃피는데 차라리 기다리라 하지나 말든지 아니면 못 온다 소식이나 주든지. 짜다라 찰랑 것도 없는 님이시여 오든지 말든지 멋대로 하시고요. 짜다라 찰랑 것도 없는 님이시여 멋대로 하시고요. 오든지 말든지 멋대로 하시고요.